자기야, 오늘 기분도 좀 그런데, 기분 전환하러 쇼핑하러 갈까? 자, 가자.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조금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좋다. 자기랑 함께라서 그런가? 기분이 더 좋은데? 저기 백화점 가서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분 전환 좀 하자. 요즘 힘든 일도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뭔가 위로해주고 싶어서 준비했어. 나도 기분 전환할 겸. 얼른 쇼핑하고 집에 가서 패션쇼 하는 거 기대된다. 우리 맨날 옷 사고 하면 서로에게 보여준다고 집에서 패션쇼 했잖아. 그럴 때마다 그 모습 보면서 기분 전환했었는데. 얼른 옷 사고 들어가서 패션쇼 하자. 근데 요즘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고,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아. 항상 이런 날씨였으면 좋을 텐데. 우리 자기 손잡고 어디든 걸어갈 텐데. 근데 오늘은 백화점 말고 조금 특별한 데를 가볼까 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 옷은 어때? 여기가 시장인데 예쁜 옷도 많더라고. 싸고 옷도 예쁘고. 그래서 나도 여기서 가끔 사거든. 그래서 자기랑 꼭 와보고 싶었어. 그래서 오늘 예쁜 옷,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 자기는 나한테 어울리는 옷, 서로 사주기. 가격은 5만 원 안팎? 어디 한번 볼까? 이옷 어때? 자기야? 맞지? 엄청 예쁘다. 자기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럼 이것도 사고. 저기는 치마 판다. 이 치마도 자기한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대봐. 오케이. 이것도 사고. 저기 속옷도 판다. 속옷도 한번 보자. 이 속옷은 뭔가 되게 섹시하면서도 되게 고급져 보인다. 자기가 입으면 되게 딱 맞을 것 같아.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속옷이 될것 같아. 이것도 우리 자기 사줘야겠다. 정말 우리 자기 안 어울리는 옷이 뭐지? 정말 다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하나하나 다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옷도 다 샀으니까 집에 들어갈까? 자기랑 이렇게 나와서 옷 사고 한 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우리 자주 기분 전환할 겸 자주 나오자. 옷안 사도 가끔 이렇게 동네 산책하자. 이제 집에 다. 꼭 잠그고. 자, 그럼 우리 패션쇼 이제 시작해볼까? 어떻게, 나부터 할까? 아니면 자기부터 할까? 자기부터 할래? 알겠어. 얼른 사온 옷 입고 나와봐. 얼른 입고 나와. 다 해봤어? 자, 그럼 이제 패션쇼 시작인가? 진짜 자기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사준 거 위에도 있고, 치마도 있고, 속옷도 다 입은 거야? 속옷은 어떻게 확인하지? 보고 싶은데. 자기야, 일로 와봐. 원래 속옷은 더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여기 침대에 누워봐. 우리 자기 너무 예쁜데? 있으니까 너무 예뻐서 내가 벗겨주고 싶잖아. 벌써부터 벗겨주고 있는데 너무 뜨거워지는 거. 전환해볼까? 속옷이 너무 예뻐서. 오늘은 벗기고 싶지 않지만 있는 게더 예뻐서 다 벗길 거야. 자기가 이렇게 만져줄 때가 왠지 모르게 더 흥분돼. 너무 좋다. 아무 생각이 갑자기 보면서 하고 싶어. 진짜 너무 아름다워. 소름 돋은 거 봐. 내 피부도 보여. 소름 돋은 거. 그만큼 내가 자기 많이 사랑한다는 거겠지. 우리 자기도 날 많이 사랑하고. 진짜 우리 자기 때문에 내 하루하루가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야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자기를 이렇게 안고 있을 때 항상 그런 생각하는 것 같아.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행복한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럼 샤워하고 이제 나의 패션쇼를 그냥 항상 너무 고마워. 그럼 이제 샤워하고 나의 패션쇼 시작할게.